이 시간에는 노래 미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부루의 고전적 미용작 조국광복회 10대 강연가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광복의 길 찾는다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백두의 흰 눈은 녹지 않는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백두산의 붉은 하늘.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